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신을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도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네,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죄들 가운데서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자다, 죄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이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한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죠. 그럼 노아는 500세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뭐 그 기간 동안 낳는지 그해 낳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00세 되는 날 이 샘함 야벳을 낳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을 보면. 그런데 그 노아가 그때 그 아들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아요. 어떤 계시냐면 이 세상이 곧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이 관영함을 보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뭘 하라고 하죠? 네. 아시죠? 뭐예요? 방주를 만들라고 해요. 노아는 500세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몇 살까지 만들었을까요? 아시는 분? 좋은 주일학교 청소년을 나오는 사람은 알 건데 혹시 덥죠 지금? 꺼도 될 것 같은데 거기 뭐 전화 눌러 다들 이렇게 뒤에 몰려있어요. 자,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모든 그 뭐예요? 짝을 이루는 동물이 다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도 들어가야 되고 몇 년 걸렸어요? 네, 거의 비슷했지만 100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아는 뭐만 하고 살았습니까? 네, 방주만 만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 물론 뭐 먹을 거를 위해서 일도 하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로 방주를 만드는 일에 자기의 어떤 온초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100년이란 기간 동안에 무슨 세상이 망할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떤 한 인간이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100년 걸리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방주를 열심히 있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저기 정발산에다가 막 방주를 지어 100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미친놈? 정신 이상자? 어떤 이 내 장 어떤 현실을 모르는 그런 부정자? 그렇죠? 아마도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웃음이 그 아마 노아에게 끊이지 않았겠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물론 심판받고 그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죠. 그게 이제 창세기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자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는 바로 어쩌면 노아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청년들에게 지금 기대하고 요구하고 바라는 게 뭡니까? 다 뭐 취업이다, 좋은 직장이다, 그리고 뭐 좋은 가정이다, 행복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고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고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어떤 물질과 내 에너지를 쏟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친 짓 아니에요. 왜 교회라는 이 곳, 솔직히 이곳에서는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세상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와서 시간을 막 투자하고 뭔가 또 마음도 막 써야 되고 막 하는 여러 가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희생했지 많이 사실 받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없는데 그런 수고스러운 그런 교회로 함께 모이고 교회로 섬기고 좋은 공동체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이것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 볼 때 어떻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힘을 쏟아야 되는 건지 왜 나랑 안 맞는 그 존재들이랑 나랑 부딪히는 그 존재들이랑 그 마음을 이렇게 불편해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건지 사실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내가 맞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그냥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나랑 맞는 사람 하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그 길을 함께 가게 하시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이 조롱을 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100년이 걸릴지 뭐 지금 수천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게 여러분들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바라봤을 때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라 그러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오겠죠. 근데 역사 가운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 물론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 중세에 교회가 세상을 지배할 때 권력과 힘이 많을 때 그때 세상은 교회 앞에 굴복했고 교회에 빌붙어서 뭔가를 이렇게 얻고 누리기를 원했죠. 그러나 그 중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암흑기라고 불리잖아요. 여러분 역사에 배우잖아요. 물론 그 암흑기라는 그 역사의 평가에 대해서도 요즘 사람들은 다시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분명한 거는 그 중세의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해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나? 어떤 나라를 살고 있나? 이것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해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한번 봅시다. 자, 20절, 21절 봅시다. 예수님 많이 바쁘셔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대요. 네. 아까 누가 나한테 밥도 못 먹는다고 막 그랬네. 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 친족들이라는 이 말은 가족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미친 짓이다 라고 했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예수님을 잡아와야겠다. 아무래도 이렇게 예수님을 내버려 두면 아무래도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고 뭔가 우리 집안에도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 되는 그 중간에 오늘 그 다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친족이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겠지만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는 반드시 관계가 깊을 수밖에 깊어야만 하는 존재들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고 그곳에서 서기관으로 살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말씀에 끼어 있었고 말씀을 모두 다 암송하고 있었고 성경에 나온 대로 지켜 행하고 열심히 노력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뭐 엄청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열심들을 부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럼 당연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면 성경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앞으로 오게 될 그 메시아를 만났으면 당연히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에게 쓰였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대충 믿는 사람이 더 괜찮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오해하면 대충 믿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막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어떤 면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귀신에 들렸다고 하면서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거절했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서기관들은 어떤 그 자기 안에 체계가 있냐면 자기가 행하는 어떤 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용서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열심히 지키는 게 뭔가 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걸었고 그걸 남들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고 사람들의 추앙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용서라는 걸 베풀어요. 자, 우리 2장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장 우리 3절부터 네.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7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내다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이거 신성 모독 발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니 자기들이 열심히 제사 회개의 제사도 드리고 뭔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착한 어떤 행위를 해서 용서라는 걸 받고 죄사함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가 자기의 믿음도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또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세워왔던 그 세계를 살아가는 이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미친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따라하고 계십니까? 결국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이란 게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를 이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말미암아 아무 그 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그 자기의 세계에 들어왔는가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앞에 문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의 그 삶이 뭐예요? 자기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하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삶에 정말 필요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삶의 한 영역에서만,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아무런 어떤 조건과 자격과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는 그 나라에 들어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회개를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더 회개가 진짜 나오겠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 잘못이 용서받았다면 그럼 진짜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이뤄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라는 그 나라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그 용서로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고 내가 있는 삶의 어떤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곳에서 여러분들 내가 용서를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은 자로서 그렇게 누군가를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지옥의 영원한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그토록 이기적인 죄인들이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조차 이용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어요. 아무런 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런 나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받는 그 나라를 선포했을 때 이 서기관들과 이 뭔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자랑할 게 있고 붙잡을 게 있고 뭔가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소중한 걸로 여기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할 때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현실 속에서 자기가 용서,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들 지금 로마로부터 그 핍박당하고 있고 로마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그 종교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그걸 해결해 줄 자신의 그냥 현실의 그 문제만을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갑지가 않았어요. 용서받아야 된다는 그것보다 내가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된다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사실 내게 주어진 삶이 여러분들 모든 부분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내가 받아들일 용서를 모르니까 그냥 단지 내가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지금보다 내 현실이 어떻게 더 좋아질까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실상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그분이 꼭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으시면 내가 안 됐는가 그걸 아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떤 행위도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오직 그 예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그 용서만을 생각하고 그 용서받은 자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나왔잖아요. 그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뭘까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죄가 도대체 뭘까요? 그럼 그 성령을 회방한다는 죄는 다른 게 아니라 뭐 주일날 빠졌다 아니면은 술을 먹었다 뭐 담배를 폈다 뭐 살인을 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어려움이 없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예수님께로 필요한다면 아마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결국 어떤 공동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가 있어야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로 세워져 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안 됩니다. 싫습니다. 나한테 피해주고 나한테 그 마음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 절대 용서가 안 되죠. 우리는.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깨어지고 또 다시 나야말로 정말 용서가 용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어렵게 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세워가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때문에 서로를 대하고 그 용서 때문에 서로를 참고 또 용서 때문에 서로를 기대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또한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쌓아가기 애쓰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이 바라볼 때 미친 거거든요.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을 그 쏴죽인 그 일본의 그 순사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 그 모습이 세상 사람 볼 때는 정말 정신 나간 거고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또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320장이었나? 잠깐만. PPT 아까 누가 준비했죠? PPT 거기 내가 몇 장이라는지 까먹었어. 370. 아, 370. 네. 70장.